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오늘도 같이 로마서를 상고해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두 절을 같이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계속 말씀이 점점 나가야 되는데 계속 같은 본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루해하지 마시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말씀의 의미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마치 보물을 하나하나 캐내듯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들을 좀 캐내려 하기 때문에 좀 진도가 늦게 나가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한 많은 인생들의 삶이 죄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 바울은 성도된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죄와 관련해서 이제 풀어나갑니다. 우리의 신분을 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죄에 관하여 표현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잘 좀 또 오늘도 챙겨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성도의 자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자격. 한때 우리가 TV 프로그램 중에 남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매우 인기를 끌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다른 분들이 자꾸 남자의 자격 보셨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시길래 저도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뭐야? 남자의 자격이 뭐야? 어떤 내용인데? 하면서 이제 몇 번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자격을 말하자면 무엇을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되겠습니까? 남자의 자격은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성도의 자격을 말하자면 무엇을 가장 먼저 말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한번 상고해 보았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체험한 성도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죄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 하면서 정말 성도로서의 그 자격이 어떠한지 과연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야 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요. 교회에서 아무 직분이 없는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성도, 그 거룩하고도 귀한 신분을 다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귀한 신분의 자격은 이렇게 죄와 결별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자처하면서 사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옳은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과 체험이 없으면 성도라고 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예? 성도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자격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귀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몸이 멸하여진 것은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십니까?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성과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한 새 사람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간증 기억하시는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의 몸이 멸하여졌으니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또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죄의 몸이 멸해지는 것, 그것이 나의 능력이다. 성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가 행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능력을 힘입었으니 정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몸이 멸하여진 것은 바로 성도로서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능력을 늘 힘입어 붙잡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도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고 이런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성도의 신분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신분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분입니다. 성도가 되어가지고 죄에게 날마다 종노릇하면 그것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신분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죄였습니다. 과거에. 또한 우리의 주인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었던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서도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에게 그리고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철저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에게 종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으로 종이 되니 이런 신분이 새롭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성도의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군대 있을 때 그런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뭐 수색 훈련을 나가서 야간 수색 훈련을 나가서 푸석 거리는 소리가 있으면 이제 자기의 소속을 댑니다. 관등성령 하면은 자기의 소속을 탁 대면은 이제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는데 우리 성도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죄의 종이 메어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사망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의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런 신분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생활하니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우리 성도로서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어떠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죄에서 벗어난 의롭게 된 그러한 것이 우리 성도들로서의 이제 본분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앞에서 저는 성도로서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능력과 그 신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자격을 얻고 신분도 확인하고 능력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에 따르는 마땅한 이제 본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것이 분명하게 당연하게 있어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 심령들은 마땅히 의로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본받고자 애써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당연한 성도로서의 본분입니다. 이후로 언제나 죄와는 상관없는 복된 삶을 살아야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성도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신분으로서 살아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늘 애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옆에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신분을 늘 자랑하고 생활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